우리 가족은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났다. 새로 개발된 관광지로 접어들자 곳곳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신관광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 커다란 구조물들은 많이 있었지만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혹시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숨어있나 싶어서 관광 안내소 직원에게 물었다. 이 길로 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뭘 보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보실 것은 거의 다 보셨군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거대한 국책사업은 연일 발표되지만 그것이 깜짝쇼에 불과하다면, 뒷수습을 못한다면 텅 빈 관광지와 다를 바 없겠죠. 우리 신한국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Only mystery, and I like it.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하이텔의 최서윤 학생, 친구 안미자 학생 얘기를 적어주시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저희 반이 꼭 1등을 할 수 있도록 빌어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노래의 제목처럼 It's Only Mystery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서베이 중에서 에릭 세라의 음악 It's Only Myster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전화요금 때문에 어머니께 아주 혼났다고요? 아니 혼날 것 같다고 하셨나요? 최진수 씨, 하이텔을 너무 많이 쓰셨나 봐요. 친구 유태상훈, 형철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친구 진선이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하신 경북 영천 야사동의 진순주 학생 그리고 친구 문금이, 박진희 씨 등과 듣고 싶다고 하신 하이텔의 노강석 씨 또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셨나요? 하이텔의 박정준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보다는 테마로 쓰인 곡이 택배 나온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코리 헤임과 코리 펠드만 이 구니스에 나왔던 어린 꼬마들이죠. 이 친구들이 좀 컸다고 어깨에 좀 힘을 넣고 등장한 영화가 있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영화 중에서 테마로 쓰인 곡 Dream a Little Dream of Me 오늘은 마마샘 파파스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지금쯤은 이 음악이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하이틀의 권기영, 김승기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성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깐느 대상을 거머쥔 감독이죠. 뉴질랜드 출신인 제인 캠피언, 그녀의 올 깐느 그랑프리 수상작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들려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뉴질랜드가 유럽의 식민지였던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을 잃어버린 에이다와 그녀의 남편 스튜어트, 그리고 에이다와 사랑에 빠지는 베인스,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축으로 인간이 지닌 욕망과 갈등관계, 그리고 에로티시즘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에이다가 자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마음의 소리를 독백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스튜어트를 만나러 딸 프롤라와 함께 뉴질랜드로 건너온 에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침묵의 세계를 대변해주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그녀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는 에이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 스튜어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이다가 도착한 바닷가에 피아노를 그냥 버리고 가죠.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에이다의 희망은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며칠 뒤 에이다는 해변에 버려진 피아노로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길을 안내해준 남편의 동료 베인스는 마치 영혼을 소리내는 것 같은 그 에이다의 연주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베인스는 스튜어트에게서 그 피아노를 사지요. 그리고 에이다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피아노를 쳐도 좋다. 그런데 당신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대신 피아노를 주겠다. 베인스는 처음에는 연주하는 에이다의 뒷모습만을 그저 바라봅니다. 다음 날은 조심스럽게 팔을 만집니다. 그 다음 날은 그녀의 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인스는 피아노를 돌려줍니다. 에이다에 대한 사랑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에이다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피아노를 되찾은 에이다는 남편 앞에서는 결코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 하나의 자신인 피아노를 이해해준 베인스를 그녀 역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영화 피아노에서는 말 못하는 한 여인의 섬세한 감정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인류학을 공부한 제인 캠피언 감독은 인간의 감성과 또 사물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영상으로 잡아냅니다. 정말 그 솜씨가 놀라운데요. 이 솜씨에 못지않게 홀리 헌터의 연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아노를 바닷가에 홀로 남겨놓고 떠난 뒤 쭉 카메라가 올라오면서 비춰지는 홀리 헌터의 눈빛, 그리고 남편에게 손가락이 잘린 뒤에 그 절망을 뒷모습만으로 연기해내는 그 모습, 정말 영화의 백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처럼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풍부한 이야기가 때로는 격정적으로 또 때로는 로맨틱하게 그려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피아노지요. 이 영화의 음악은 제도사의 계야,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 이런 영화로 유명한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 함께 콤비를 이루어서 아주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죠. 마이클 니먼이 맡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 중에서 그의 음악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Here to There. 기타와 피아노 중에서 Here to There, 마이클 니먼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신승수 감독의 가슴 달린 남자. 제목에서도 대충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성차별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한 직장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전부터 화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주인공은 혜선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직장의 성차별에 반발해서 여섯 번이나 사표를 쓰고 급기야는 남자로 변장까지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고 주민등록증까지 바꿔서 남자가 된 혜선. 그녀는 마침내 소원대로 인류기업에 채용돼서 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여성원들의 우상도 되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와 함께 회사의 특수 프로젝트를 진행할 동료로 파견된 남자. 그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였던 거죠. 이때부터 혜선과 미스터 최 사이에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 그렇다고 남녀 관계도 아닌 아주 정말 묘한 사이가 되죠. 혜선 역의 박선영 씨는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마라톤, 수영, 기계체조, 못하는 게 없는 스포츠 우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상대 역으로는 최민수 씨가 등장하고요. 자, 가슴 달린 남자의 주제가 들어보죠. 아주 오랫동안. 말하려 했지 아주 오랫동안 너의 모습 지울 수 없었다고 난 하지만 멀리서 너를 지켜볼 뿐 용기가 없었지 기다리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너의 사랑 느끼고 있었기에 너 언젠가는 내게 살며시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다렸던 너만을 사랑해 아주 찾게 했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서로 느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거야 나의 손을 잡아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외롭지 않을 거야 영원히 바다 떠나리 아주 오랫동안 나의 손을 잡아줘 나를 사랑하는 사람아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영원히 파란 하늘 저 멀리 우리 둘만의 꿈을 찾아 떠나리 아주 영화 가슴 달린 남자의 주제가 아주 오랫동안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숀 코네리가 노익장을 과시한 미스터리 액션물 라이징 선입니다. 이 영화는 1,0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마이클 클라이튼의 원작을 프라이의 보물 연출했던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그런 작품이죠. LA 다운타운에 있는 일본 기업 회의실에서 어느 날 미모의 백인 여자가 살해되자 존 코너 형사와 웨브 스위스 경위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일본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존 코너 형사는 자신의 조직망을 통해서 조금씩 이 사건의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이런 사건 풀이 뒤로 경제대국 일본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오로지 복종만이 존재하는 그들의 야쿠자 세계가 서서히 펼쳐집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설뿐만 아니라 이 영화 라이징 선은 살인까지도 사업의 하나로 처리하는 일본의 뒷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있죠. 이런 시각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많은 논란이 일긴 했지만 늘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의 가슴을 일단은 시원하게 뚫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존 코너 형사 역을 맡은 숀 코네리는 마이클 클라이튼이 책을 쓸 때부터 그를 모델로 했다고 할 정도로 적격이고요. 후배 웨브 스위스 경위에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영화의 음악은 참 공교롭게도 일본인이 맡고 있는데요. 토르 다케미스의 음악 Single Petal of a Rose 장미꽃잎 한 장 들어보시죠. 영화 Rising Sun 중에서 Single Petal of a Rose, 일본인 토르다케미스의 음악이었습니다. 경북 점촌의 이재희씨, 서울 대구 남구 대명호동의 최성훈씨,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의 이지혜씨, 서울 성동구 자양 2동의 김지용 학생, 또 경기도 고양 동산동에서 이종훈 학생, 임성아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동방불패 중에서 그녀가 부른 천지취, 티엔띠이쪼에, 온 천지가 다 취했다 라는 뜻의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또 오늘 전남 순천에서 박하나 씨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바로 유덕화의 생일이 오늘이라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그 엽서와 함께 그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임청아의 노래에 이어서 유덕화의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존무상2에서 그가 직접 부른 노래죠. It's so good. 모두 다 지나가버린 날들 들어보십시오. 走过的日子， 现在剩下我独行， 如何让心声一一讲你知， 从来无人明白我， 唯一你给我好日子， 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 因彼此不死的目光，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不可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言离多讲，只抛低只可伤心的汉子。 睡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天一起不自知，分开方知根本死极致。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只想解释当我不智，如今想倾诉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浅忆伤心的句子。 沉睡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开放至根本心极致，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只想解释当我不智，如今想倾诉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浅忆伤心的句子，剩下绝望旧身影。 이 노래만 들으면 그 슬로우 모션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머리에 스치는데요. 지존무상 2 중에서 유덕화가 부른 일기 주과적 일자 It's is all good words 모두 지나가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전경준 학생, 영화관만 가면 졸기만 하는 둘째 매형이 옆에서 너무 심하게 코를 굽니다. 아, 지금 시간쯤에 아마 이엽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오늘 딸을 낳은 누나가 몸조리를 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 방은 매형과 함께 쓰게 됐죠. 저희 누나는 아기 낳을 때 너무 무리해서 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누나의 빠른 케어 빌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하셨는데, 정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매형과 누나가 총각 처녀였을 때 함께 영화 극장에서 영화를 본 그런 추억담도 쭉 적어주셨는데요. 친동생 같은 청취자 경북 김천 부곡동의 김병찬 씨도 다음 곡 함께 들어주십시오. 하이틀에는요, 해커라고 자신을 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영화도 해커들의 얘기죠. 컴퓨터 해커들, 바로 영화 스니커스입니다. 스니커스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시죠. 로버트 레드푸드가 이끄는 컴퓨터 해커들의 영화죠. 스니커즈 중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탑스타 로버트 레드푸드. 그가 어느 영화에 출연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로버트 레드푸드는 영화사 사무실 전화를 매번 사용하면서도 그 사무실 직원에게 한 번도 전화를 쓰겠다든가 써도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로버트 레드푸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전화 좀 써도 되겠지요? 그러자 담당 직원은 농담 삼아서 노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농담을 알아채지 못한 로버트 레드푸드는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영화가 당신네 회사에 돈을 벌어줄 때까지는 계속 당당하게 전화를 쓰겠어. 이 에피소드를 전해들은 로빈 애덤스 슬로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한귀로 흘리지 않고 멋진 가십 기사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로버트 레드푸드의 성품을 좀 더 강직하게 미화시켜서 말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로버트 레드푸드는 아주 만족했다고 하죠. 이름 있는 스타의 사생활, 그것은 스타 자신의 것인 동시에 대중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의 가십란을 보면 스타들의 사생활에 관해서 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실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연예 기자들이 가십란을 담당하지만요. 헐리우드에서는 전문 가십 칼럼니스트들이 있어서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쏟아내면서 만사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가십 칼럼니스트들은 스타의 침대 밑에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가십 칼럼니스트인 리지 스미스의 경우를 보면 칼럼 재료의 약 20%는 스타들의 PR 담당 매니저로부터 얻고요. 스타 본인이나 그의 부인 또는 남편 혹은 전 부인이나 전 남편 아니면 버림받은 여인 상처받은 자녀, 스타의 요리사, 가정부, 운전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또 있죠. 스타의 단골 미용사, 패션 디자이너, 성형외과 의사 이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원이고요. 이런 정보 소스를 가진 리즈 스미스는 일주일에 두 번 TV쇼에 출연하고 일주일에 여섯 번 칼럼을 쓰는데요. 그녀의 가십은 미국의 48개 신문에 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녀의 총 수입은 1년에 20만 달러. 하지만 매달 각종 렌트비, 전화요금, 뭐 막대한 레스토랑의 청구서 이런 것들을 다 제한 뒤에 비서에게 봉급을 치고 나면 봉투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직업을 그만두지 못한답니다. 한마디로 팬과 매스컴의 스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지요. 제 영화 중독된 사랑 중에서 Man from Reno 들려드립니다. 하이틀의 권기영씨 듣고 계시죠? If I could lose, if you could choose, for this next dance you might choose me. I ain't no pussy with the blues. Just step out on the floor and see. Can't follow a man from Reno. Follow a man from Zurich. Follow a man from Italy. Can't follow a man with brain grass. Follow his long, long eyes. Follow a man from Munich. Running out of luck, running out of luck in the midnight. Zodiac killers drain their hands and wipe away the shadows from the wall. Neighbors all say he's got no friends. His friends all say you've got him by the balls. look up, you might even shred the stars. Look up, might even stop the scars. Zodiac killer needs that crack, he wants you back, he's waiting in the bar. Count the man from Reno, follow a man from Israel, follow a man I only knew. Follow this wave in heaven, follow the anger, man from Sarajevo, running out of luck, running out of luck in midnight. Zodiac killers drain their hands and wipe away the shadows from the walls. Neighbors all say he's got no friends, his friends all say you got him by the balls. Look up, you might even shred the stars. Look up, might even stop the scars. Zodiac killer needs that crack, he wants you back, he's waiting in the bars, in the midnight, waiting in the bars. 영화 중독된 사랑 중에서 Man from Reno였습니다. 자, 제가 잡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한 편을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나는 약속 장소인 금성다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금성이죠? 뭐요? 금성이라고요?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구나 생각하고 사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긴 지구요. 자, 잘못 걸린 전화라도 이렇게 다정 재미있게 전화를 받아주면 참 사람들 기분 좋을 것 같죠?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띄워드립니다. 전상혁 씨, 엽서 두 장 잘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긴장하면서 영화를 본 것과는 달리 좀 전에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는 조금 나른한 느낌이 드는 곡이죠. 이제는 좀 나른해도 될 만한 시간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그 잠자리로 이제 들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